언젠가 꽃천지게 깊어 No Not today 그때가 오늘은 아니지 No no Not today 아직은 좋기에는 더 그때 그때 No no Not today No no no Not today 그래 우리는 extra But still part of this world Extra plus ordinary 그것도 별거 아니야 오늘은 절대 죽지 마라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 새싹 너도 원해 Baby yes I want it wow. 날아갈 수 없음 뛰어 절대 왜 왜서 봐 뛰어갈 수 없음 걸어 결혼할 수 없음 기어 긴 것서라도 길러 그나 참 찾아는 봤어 Then not today Then not today 멘트들하다 hands up 친구들하다 hands up 나를 믿는다면 hands up 참 찾아는 봤어 웃지 마라 묻지 마라 소리 질러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승리의 그날까지 yeah. 눈을 굳지 마, 눈을 지지 마.